to the color. Gloria, sing a lady, the one that you not love me. Let's go. 답답한 현실은 잊어버리고 Up, 뒤, 좌우, 위아래 신나는 리듬으로 무장을 하고 알딸딸 몽롱한 기분에 꿈딱짝 베이스는 충분해 왼손에 맥주 컴백 오른손엔 쫀득한 담배 앞에 있는 사람 어깨 위로 손 올려 좌우로 흔들어 흔들어 앞에 있는 사람 허리 위로 손 올려 앞뒤로 흔들어 흔들어 힙부연 도시 속에 살아남은 영광을 One, two, let's get it on 밤을 열고 묻지도 너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인 듯 숙기운의 무서운 척 시비 거짓말 지금 너의 자태가 가장 좋아한 시세 이빨린 쓴발린 모두 달린 척 봐도 못 딜레이 다이 컬리 그런 사람 모두 뺏겨 와 내가 뺏겨 와 파리 뺏겨 와 Gloria 지금 rap me out 가끔 현실이 무거울 땐 take me out 자 pull me up get all the young 네가 피하지 못할 것만 즐겨야 답답한 세상 뒤높은 이상 당당히 저 사각주 싸구겨 당당하게 나는 취하고 이 밤이 지나가면 모두 사라지겠지만 해가 다시 뜨듯 밤도 다시 오니까 답답한 현실은 잊어버려 Baby you